못 지킨 약속이면 하지 말아요 우리. 지금은 감정이 앞서 있죠. 이루어질 순 없어요 우린. 조금만 내가 아닌 곳을 바라보아요. 고개를 돌리면 덤비었죠. 모든 걸 잃어가면서 우린 사랑했죠. 지킨 약속이면 하지 말.